A love in my heart 난 널 보낼 수 없어 Don't tear it apart 날 혼자 버려두지 마 Oh, 제발 My love is true